우리 25절, 26절, 2절 말씀 한번 마지막 2절 말씀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집사님은 큰 죄일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되게 좋아하신다, 그죠? 죄인이라고 하는데. 손주들을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주변에서 자주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내 아이들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랑, 전혀 다른 기쁨을 이 손주들을 통해서 맛봅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내 아들, 내 딸 키울 때는 늘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손주, 손자, 손녀 봐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시는가? 근데 강남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딸 키울 때는 사실은 처음 안아본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다 느낄 틈도 없이 이 아이 잘 키우겠나라고 허덕이며 힘쓰며 달려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느낌을 채 느끼질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깊어지고 또 높아져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편안하게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손자, 손녀에게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 그 아이들 얼굴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아마 저도 아직 손자, 손자가 없습니다만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면 이 아이가 날 닮았던 것을 남들은 뭐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하지만 아이들 키울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손자, 손녀가 떡 튀어나온 걸 보니까 내 새끼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내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는데 사실은 아이 키운다고 열심히 양육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 아이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줬을까 미안한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서 아마 손자, 손주를 보면, 손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솟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묵상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손자, 손녀를 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일 것입니다. 다이애나 루먼스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만약 내가 다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한번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키워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온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시 속에는 후회도 담겨 있고 회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고 자녀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식구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 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내가 만약 다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하는 내용의 시 속에 담겨진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잘 은혜 가운데 서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지도자 앞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또 많은 공동체가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보다 내가 그토록 잘 세우기 원했던 자녀이지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사람이 온전하게 서가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바 소망하는 바대로 사람이 잘 서가지 못할 때 느끼는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눈물 가운데 울면서 기도의 제목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부유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생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성공한 가정이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요, 물질적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릴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을 사는 동생을 가진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내어준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니 그 동생의 가정 속에 중3 아이가 있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최근에 병이 들었는데 말을 더듬는 병이 왔다는 겁니다. 말 더듬이가 된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세우겠노라는 작정 속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으로 표현을 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이는 그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랑을 다 자기 마음속으로 다 소화하지를 못해서 어느 날부터 말을 더듬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야 하는데 건강하게 사람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목양실에 가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인사하길래 제가 같이 안아주고 잠시 축복해 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인데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면 그 부모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 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강건하게 자라가야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집을 함께 이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은혜 속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만약 그 자라감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자라가기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터치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강건하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갔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교회였던, 이정표가 되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 세웠던,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놓았던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부름받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화려하고 거대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 교회를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서 있는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인격과 지식과 믿음과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장성해 가는 것을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하지 교회 외적인 건축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바르게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한 사람이 상처투성이로 이 땅 가운데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가는 것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이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 소아시아 지역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곳에 흩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 언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이 처음 이루어졌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일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예언이 안디옥과 같은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같습니까? 예습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6장 7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내가 그들을 맞이해 주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아줄 터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라는 이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던 세상에 속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던 흑암의 권세 속에 잡혀 있던 사람들, 그들이 내 집으로 나의 성산으로 오게 될 것이요,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아줄 것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면,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이 이사야와 같은 말씀 속에 예언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 도시 속에서 도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아 알아나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들 가운데 보냄받았던 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1992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그 당시에 좀 일찍 군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좀 늦은 나이에 제가 논산 훈련소에 92년 10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군에 가면 다 처음부터 다 뭐 씻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제 입고 갔던 옷들 다 반납하고 군복을 입어보니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정말 지금 저한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제가 입은 거예요. 돌아봤더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입대했던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던 우리 입대 모든 동기들도 보니까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옷이 어떻게 저렇게 안 맞을까, 모자를 써도 맞지 않고 계급장은 없고 몸도 맞지 않는. 근데 그곳에 제가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6주간 훈련을 받는 동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교관을 만났어요. 근데 교관은 모자를 쓰니까 눈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 꼭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눈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야 아마 권위가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관과 함께, 그 무서운 교관과 함께 6주간을 보내는 동안, 한 주간을 보내고 둘째 주간을 보내고 셋째 주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군인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아, 이렇게 나의 모습이 다듬어져 가는구나, 아, 이렇게 군인의 힘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지만, 6주간 짧은 훈련으로 어떤 군인이 되겠습니까만, 그 군인의 정신과 스피릿과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후에 자대라고 하는 곳을 정말 군인으로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나바 역할도 그랬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도 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1년을 깊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부름을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가 사람과 교회를 세워나갔겠습니까? 첫 번째, 바나바가 사람을 세워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심플한, 매우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다 우리 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이방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위험한 말을 사용하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못과 같다 그랬습니까? 양약과 같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주며 격려하며 양육하며 축복해주는 양약보다 더 귀한 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잔말 가운데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디촌자거든요. 촌철살인. 한마디 한마디밖에 되지 않는 작은 쇳조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촌철이라는 것은 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짧은 한마디 말, 단 한마디의 단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럼 그렇다면 꼭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단 한마디의 단어가,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살려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진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을 전한다면 그 말이 사람들 심령에 부딪혀와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촌촌 살인이 아니라 작은 말, 작은 뼈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촌철활인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간단한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내어놓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23절 말씀에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했던 매우 단순한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권하며 그 도성을 다녔습니다. 저는 이 번역보다 예전, 지금 이 번역은 저희가 개역 개정 번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 개역 성경의 버전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주와 함께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주께 붙어서 가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나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내어놓았던 짧은 매우 단순한 말 한마디. 근데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 그 땅에 믿음의 도성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그 도성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은혜의 사건을 목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성에 왔을 때 그의 눈에 비춰졌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건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우며 자녀를 세우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자 하고 볼 수 없다 해도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사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 바다 위에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느냐? 거듭거듭 묻지만 사안의 말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또 한 번을 묻고 또 한 번을 묻고 일곱 번까지 묻습니다. 저기 바다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근데 일곱 번을 질문하고 났더니 사안이 말을 하기를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됐다. 엘리야가 보았던 것은 그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99%가 아니어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손길을 볼 수 있는 만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계십시오. 이 말은 복잡한 신학적 스테인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그 말을 통해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랑과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서 안디옥 도성 속에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딱 불러붙이면 이틀이면 떨어집니다. 초강력 본드를 붙여놓으면 이것이 무슨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견고하게 함께 붙어가는,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작은 나의 감정의 표현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표현에 조금 그렇게 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놀랄 것도 아닌데 원더풀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어메이징,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표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팔도강산에 있는데 이 팔도강산 가운데서 가장 표현이 서툰 데가 어디겠습니까?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랑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 요즘 때때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경상도 보리문둥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래도 내가 경상도 남자 이러면 안 되지 참는 거예요. 왠지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작은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말 하기가 어려우면 앞으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I love you. 그것도 어려우시면 독일로 하시면 됩니다. Ich liebe dich. 이렇게 만약 한국말이 너무 쑥스러우면 다른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었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다면 왜 그 말을 아끼겠습니까? 왜 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웠던 이방도시 안디옥에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사람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면 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90점을 받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90점을 받아오면 부모님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야, 잘했다. 어떻게 90점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받을 텐데 너 왜 90점 받아왔냐? 100점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받아옵니다. 엄마 자랑스럽게 엄마 받으려고, 애들이 시험 날 치면 엄마 아빠한테 빨리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툭 내밀잖아요. 받아주면 우리가 100점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면 좋은데 뭐라 그럽니까? 너네 반 아이들 다 100점 받았지. 뭔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 그 말 내어놓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때문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축복의 말을, 왜 사랑과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 담아놓았던 말을 꺼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다. 우리가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의 말을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 통해서 내어놓으셔서 사람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권했다. 23절 제일 마지막 단어는 권하니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여러분, 권했다고 하는 말은 명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ncourage. 이 말은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힘을 북돋아주다. courage라고 하는 말이 용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in이니까 용기를 이 사람 속에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세워줬다는 뜻이 권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낮은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강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 섬기는 영으로 그 사람들을 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임 받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섬김에 주로 오셨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권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배하는 때, 예배하는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경배에 오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 영적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섬겨나가는 것이 예배 인도자의 영적 근본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예배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는 무릎을 꿇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릎을 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때때로 다양한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때문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자세만은, 내 영적 자세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함께 공적 기도가 끝이 나면 제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앞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영적 자세라고 믿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경우는 사람을 섬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가져갔던 사람 세우는 방법, 낮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권하고 인커리지먼, 사람들 마음속에 용기와 힘을 넣어주는 일을 통해서 그 땅에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 사람을 세워나갔습니다. 요즘 병든 사랑을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가 누리지 못했던 성공의 수단으로 자기 자식들을 삼아서 교육하여서 병든 모양이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꿈 못 이뤘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는 이루게 해야지.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명목상 부모를 위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정말 그 안에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거칠게 남아있는 인간적 욕정 때문에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뛰어난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립니까?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내가 다 들었지만 이젠 나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 젊은이들의 생각 아닙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핍박자, 박해자, 사람을 죽이는 자. 그래서 그가 구원은 받긴 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10년 세월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이후에 그 안디옥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려와 1년 동안 함께 그곳에서 동역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허점과 실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한 면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은 하나일 것입니다. 나머지 9은 귀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고 사람을 팽개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둠의 자리로 늘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보지 못했다면,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역사 속에 그 귀한 인물로 쓰임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모습 속에 하나 그의 결점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9가지 그의 아름다운 면을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재단 만민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가정 또 섬겨나가는 모든 일터 일자리마다 사람이 함께 세워지고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듬어져가고 아름답게 성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일, 매우 심플한 일, 말 한마디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워나갈 때 강력한 말로 야단치고 꾸짖으면 사람이 설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서서 축복하며 섬겨나갈 때,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할 때에도 내 믿음의 눈을 떠 그 사람을 보고 찾아 손길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 세우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